매달리 예. 와들와들와들 긴장 합지 예. 아, 너무 위한 이 주도하는 질서 100% 절대 역할 수 없지. 그래도 참아 누구누구 존 나 마음에 안 들었어.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끊임없이를 흘려도 죽을 똥 살 똥 울퉁불퉁 울거든요. 예. 주먹질 주먹을 꺼내기 전에 예. 그렇게 소리 나면 안 되고 자지 막대 꺼내기 전에 예. 이렇게 흔들어라 흔들고 끌어버리고 사람들하고 예.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자지 달말고 공중 제일 돌려드려야 백파 뒤에 돌려 아 힘이 돌려드려야 잘해요. 평양 레드 앤 젠틀맨 노스 코리아 매니 타임 키스 마이 헛미 식 마이 헛 마이 헛 I am ready to what? My Japan ready for my life yes. 유명상 멋집니다. 용연 멋집니다. 장애인 멋집니다. 강력한 멋집니다. 사고 기운 좋다 너무 웃겨 동비